남조선 유수 일에 의하면 남조선의 한 주민이 2009년 6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때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백두산 절세위인들을 칭송하고 선군 정치를 소개하는 글들과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들, 연방제 통일을 이룩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들을 207건이나 올렸다 합니다.